우리나라 대표가 15일 유엔인권리사회 제34차 회의에서 미국과 서방, 남조선의 혹심한 인권 실태를 폭로 단죄했습니다. 대표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권 불모지이며 인권 유린의 왕초 주범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리사회가 미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미국의 집단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동맹도 남에 대해 시비질하는 악습을 버리고 한심한 제 집안의 인권 상황부터 바로잡을 것을 그는 요구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과거 특대용 반일륜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인정마저 회피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권 유린 국가, 범죄 국가이라고 단죄했습니다. 또한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 동토대라고 하면서 그는 지난해 4월 정보원 깡패들을 내몰아 중국의 졸강성에서 우리뉴 성공민 10여 명을 백주의 집단 유인 납치해가고도 아직까지 그들의 생사 여부 확인마저 거부하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는 21세기의 전형적인 집단 납치 행위, 특대용 인권 유린 만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전례 없이 악랄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과감히 짚으시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